말없이 말도 없이 눈으로 사랑을 말할까요? 나를 보고 웃어주는 그 눈빛 마음에 들었어요. 사랑은 정녕말보다 진실이기에 서로가 뜨겁게 웃어볼까요? 가슴에 불을 밝혀요. 말없이 말도 없이 눈으로 사랑을 말할까요? 나를 보고 웃어주는 그 눈빛 마음에 들었어요. 사랑은 청량말보단 진실이기에 서로가 뜨겁게 웃어볼까요? 가슴에 불을 밝혀요.